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러시아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프랑스와 쿠웨이트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인도네시아위원회, 로마니아 전국위원회, 김일성 주석학하 회고 타이위원회, 김일성 각하 회고 수리아 동일사회주자당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에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협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3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에서 진행됐습니다.